우리나라의 량강도에서 왕계산 예술단이 연일 순회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왕계산 예술단 예술인들은 지난 7일 삼지연군에서 공연의 막을 올린 데 이어 희산시에서 공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. 공연 장소들은 도안의 각계층 근로자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.